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개강이 시작되었네요. 두 달이라는 긴 방학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죠? 방학 동안 푹 쉬고 재충전한 만큼 이제는 다시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개강 첫 주라서 다들 새로운 시간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학우 중에는 월공강을 멋지게 만들어낸 분도 꽤 많더라고요. 월요일을 비워서 오늘이 첫 등교인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공강 만들기에 실패한 분도 있겠죠? 이틀 연속으로 수업을 듣는 게 생각보다 꽤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이번 주를 잘 시작해봐요. 아직 많이 남은 일주일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께 제가 학교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파시.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몰라 똑같이 전화를 거는 너와 나 만나도 같은 메뉴를 골라 이런 게 운명인 걸까 사실은 내가 초청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저녁 메뉴는 닭강정입니다. 여러분은 닭강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닭강정 하면 학창시절 추억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추억을 잊고 지내다가 제가 최근 닭강정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그때의 일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닭강정집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주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먹으려고 맵지 않은 간장소스 닭강정을 주문하시는 손님, 저녁으로 먹으려고 매운맛 닭강정을 포장해 가시는 손님, 떡을 좋아하시는지 떡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손님까지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계시죠. 많은 손님 중 저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친구들과 같이 와서 컵 닭강정을 주문하시는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현 씨 밴드의 그늘.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학교할 때 학교 앞 닭강정집에서 종종 큰 컵 닭강정을 사들고 꼬치로 하나씩 집어먹으며 학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2,000원, 3,000원이 정말 크게 느껴져서 항상 큰 결심을 하고 사먹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그 시절이 아릿하고 약간은 귀엽게 느껴지네요. 그때는 대학에 간다는 것이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수업을 듣기 싫어 괴로워하다니 참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나 싶네요. 그래도 오늘 저녁 닭강정을 먹으면서 학창시절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이번 주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학교를 다녀봐야겠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분명 이렇게 보란듯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저녁 메뉴 닭강정을 추천해드립니다. 케미컬 로맨스의 Summertime. 'Cause you take me. can run away with me anytime you want.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나와 떠날 수 있어. 방금 들으신 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음악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고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만큼이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음식이죠. 특정한 음식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잊혔던 감정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저에겐 닭강정이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꼭 닭강정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힘내서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한 끼가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편안한 저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지? 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D 김다나, 기술 윤세연, 저는 아나운서 강태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H UBS